저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과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명하신 지상 최후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마지막 말을 남길 때 그 말의 무게는 가장 크게 되어 있죠. 하물며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메시지라면 그 무게, 그 가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지상 마지막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 말씀은 너희가 기다린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받아야 될 성령을 가리켜 특별히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뜻을 보면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담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 편에서 그들을 변호하시는 분, 또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인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신약시대와 예수님 이후에 펼쳐진 이 초대교회 시대에 나타난 두 번의 보혜사의 역사를 통해서 올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보혜사의 역사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보혜사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즉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보혜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의 일, 즉 성령의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하셨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서 성령의 역사를 하셨다.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알 수가 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즉 보혜사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죠.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또 다른 신약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다. 성령과 관련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령이 흘러넘치는 성령이 충만히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서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 결정적인 증거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죠. 주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한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 네 몸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에 의해서 네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일러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 그리스도라 절대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타락한 인간 몸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또 그리스도여 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에게도 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에게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터삼아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의 고백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터삼아 이 땅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후 베드로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이 신앙 고백 직후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앞길을 베드로는 가로막는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단 몇 분도 안 돼요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비록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완벽하게 지배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고백 후 순간 자신의 생각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이곳 늘 푸른 동산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구속사의 말씀을 참 말씀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튀어나와서 구속사 말씀의 뜻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얼굴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받을 때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가도 받은 은혜가 사라지면 순간 어둠의 사람이 되고 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성령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상한 구절이죠. 분명히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 7장은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아직 받지 못한 영광과 영광을 받을 때 임할 그 성령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승천의 영광 이후에 임할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의 영광 이후에 임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아직 이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보혜사인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인간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본인이 보혜사인데 본인도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님 이후에 임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셔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현재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누굽니까?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미 있는 보혜사와 구별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성령과 구별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또 다른 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같은 영이,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이후에 임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것이다.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 주신 성령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앞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이 땅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간의 영과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올바로 깨닫고 끝까지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님 이후에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인간들과 한시적으로 계시다가 떠나셨죠.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면 영원히 인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의 두 번째 역할이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설사 잊어버렸던 말씀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절대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까먹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항상 걱정하는 게 뭐예요? 매번 공부해도 까먹어요. 오늘 공부해도 내일 까먹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여러분이 설사 까먹은 말씀도 모두 기억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증거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100%. 100%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100% 까먹은 말씀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깨달았죠.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부인에 관한 예언도 베드로가 기억나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만 것이죠. 다 죄를 저지른 다음에 나중에 기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이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이때를 고대하셨을까요?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존재를 올바로 증거해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다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다가 모두 도망가고 만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고 올바로 믿게 도와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깨닫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믿고 오늘 은혜 충만하다가도 내일이면 마음에 시험이 들고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 늘 푸른 동산 교회에 두 배 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 절대 남에게 꿀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다 같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곳, 바로 교회죠. 이 교회에 모여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정하신 한 곳에 이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그래서 능력을 더딛기 위해 모두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요 교회에 더욱 힘써 모이는 40일의 거룩한 절기예요. 그동안 빠졌던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성경 공부도, 새벽 예배도, 구역 모임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정하신 곳에 여러분들 함께 모이기만 한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곳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모여서 빌기를, 기도하기를 다 마쳐야 한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빌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예배 중 기도, 개인이 집에서 해야 할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이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울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늘 남에게 칭찬받는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착한 사람이 되라. 또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희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 곧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 일곱 집사 그 가운데 스데반이 뽑혔죠. 스데반은 결국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생명 바쳐 충성했어요. 순교할 때까지 성령 충만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죠. 24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부흥의 역사입니다. 누구에게 성령 충만이 많은가? 누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는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다. 성령님도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 미워할 줄 모르고 남에 대해서 험담할 줄 모르고 정말 말씀만 사모하고 영혼들 사랑할 줄 아는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성령 충만을 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결국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떠한 열매를 낳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모두의 마음을 지배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모두의 마음이 지배돼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생각하나? 걱정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함께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도 네 물건이다. 이거. 네 물건도 내 물건이다. 모두가 함께 쉐어했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거예요. 2015년 지극히 경건함을 요구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속사 말씀의 뜻 안에서 진정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로 판가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충만하게 지배해서 모두가 구속사의 말씀만 생각하고 눈만 뜨면 두 배의 부흥만 생각하고 눈만 뜨면 영원 구원만 생각하고 눈만 뜨면 교회 헌신, 전도, 봉사만 생각하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우리가 모인 이곳이 진동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번 사순절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이 제자들이 받은 이후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두 배의 부흥을 이루려면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터전 위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충만함을 더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결국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 이 권능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어요.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딱딱한 콘크리트랄지라도 그것을 다 한 번에 폭발해서 부수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더듬기만 한다면 그동안 꽁꽁 묶여서 풀리지 않았던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 한순간에 팡 하고 폭발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영,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가운데 세상을 호령하는 이 다이너마이트의 권세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동안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참말씀으로 고백하며 살았지만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죄를 성령 충만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권능을 받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막혔던 가정의 모든 문제가 디나미스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아 해결함을 입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되고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두 배 부흥의 열매가 반드시 거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맙습니다.